남과 되게 따던 나의 맹세 이쯤에서 잊어 줘. 우리 다음 세상에 보면 그땐 꼭 지킬게. 가진 것 모두 주는 첫눈에 알아볼 수 있게.